나의 한 편보다 작은 꽃에 눈이 가득 너의 작은 흔들림에 마음이 가 비 오면 떨어질까 눈 오면 얼어질까 So I am worried about you And I am worried about you 그런 예쁜 말 익숙하지 않아 단 한 번도 내게 해준 적은 없지만 내 마음은 늘 그대 거였죠 내 걱정은 늘 그대뿐이죠 Always your way 늘 향해 있을게 이 순간이 참 행복하다면 그때가 있었겠죠 Always 잊지 마요 내가 있다는 걸 어디선가 불어오다 바람에 실려오다 내 마음에 심어졌지 너라는 작은 씨앗 하나가 우우 햇살이 되어 매일 널 비추고 그대를 갖고요 내 마음에 물을 주며 내 마음은 늘 그대 거였죠 내 걱정은 늘 그대뿐이죠 그때가 있었겠죠 Always 잊지 마요 내가 있다는 걸 내가 없이 그대는 시들어버릴 것 같아 혼자 두고 싶지 않아 내 걱정은 늘